when I flow. When I flow, when I flow, when I flow, when I flow, when I flow. When I flow, 난 내 감정을 단어로 재창조. 내 rhyme so 깨 담긴 해학적 메타포는 마치 데라소. 내가 써낸 가사들은 정신적 쾌락성을 담아둔 lyrical bellagio. When I flow, 펜과 종이를 양손에 잡고 생각 속에 담겨진 내 각본에 맞춰 배짱 좋게 rhyme을 통해 마음껏 소리에 광폭한 파동을 일으켜. When I flow, 메가폰을 손에 잡고 내가 본 세상 속을 메가톤 뜨거운 객관적으로 그려내 관객과 호흡해. 난 동을 주도해. 나는 감정의 증폭제. 색깔도 없는 어색한 플로로 맨날 똑같은 랩만 적어내왔던 수많은 에팍점짜리 MC들에게 맞서 그들의 마이크로폰을 빼앗고 대갈통을 박살내. When I flow, 매의 발톱처럼 날카롭고 난폭한 내 랩 앞에서 예외란 건 존재하지 않아. 그들의 방종의 대가로 피버노바처럼 팡 엉덩짝을 걷어차. 난 모든 이들의 가슴으로 단독 드립을 그리고 마음껏 그림을 그려내. 그래 난 바블로스, 난 인디애나 존스처럼 수많은 난 코스를 해치는 힙합씬의 다크호스. 곧 내가 널 지배하며 굴림의 그 위세는 마치 킹 알렉산더. 난 내게 메칸더 V의 강펀치보다 훨씬 더 강력히 다가오지 한없이 환상적인 플로우와 말솜씨의 하모니. 내 랩 요리 한 접시는 수천만 킬로칼로리. Follow me, 아노미 상태인 이곳을 두 발로 뛰는 힙합 에스탈로치. 소울 컴퍼니는 말없이 늘 찬설이를 맞으며 지금의 살 떨리는 과도기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참소리. 자여기는 아직도 따지고 갈 것이 산더미. 한쪽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서 딴소리만 하고 있는 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은 자존심만 가득 찬 논리로 진실의 값어치를 바보 취급하며 갈보지. 내 랩은 산성비처럼 살며시 내려와 그들의 어리석은 머릿속으로 스며들어 두뇌를 파버리는 갈고리. 알콜 기운처럼 빠르게 퍼지는 알러지. 내 잔소리는 바이올린처럼 날카로이 관자놀이를 찍고 그들의 귀로 바로 직행 시작된 사형 집행. When I flow, 이제 바로 대단원의 막을 내자고. When I flow, 트리케라 텁세불처럼 강력한 볼펜들로 rhyme 공책을 채워나가. 내 억세풀처럼 거친 목소린 엉터리 멍청이들에겐 적색불.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오는 시나리오. 또 내 꿈은 동해 물보다도 넓게 큰 내 플로우에 뜻이 있는 곳에 늘 길이 있어. 난 죽은 길을 죽이는 소생수. 언제라도 내 창조는 태양보다 밝고 뜨겁게 빛날 테니 주목해 중요책. 이 노래는 바로 감정의 파도를 흘러가는 한 가사공의 테마송. 이 노래는 바로 감정의 파도를 흘러가는 한 가사공의 테마송. 이 노래는 바로 감정의 파도를 흘러가는 한 가사공의 테마송.